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 사상 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협 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 앞날의 강성조선을 또받드는 기둥이 되라에 대한 연구 토론회가 최근 영국 런던에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는 영국 신공산당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영국 준비위원회,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 주체사상연구소조, 영국 조선친선협회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